시간은 어머 너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때 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저 달빛 아래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 난 널 붙잡을게 나 놓지 않을게 흐르던 시간 속에도 닿을 수 없었던 나의 목소리 벼랑 끝에 서 있어 네가 없는 나는 다시 내 손을 잡아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때 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저 달빛 아래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 나 널 붙잡을게 나 놓지 않을게 헤매던 길고 긴 밤에 멀리서 들리던 너의 목소리 바람처럼 스쳐간 그대의 모습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시간이 넘어 나 놓지 않을게 그 어디라도 나는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 빛을 따라 너의 곁에 닿을 수 있다면 다시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게 언젠가 그대 내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때 내 손을 잡아줘 내 곁에 있어줘